온교래는 침략자와 매국 역적들을 신성한 강토에서 쓸어버리기 위한 고족적 투쟁에 힘차게 떨쳐나서자. 조선 농업근로자동맹 중앙위원회의 대변인 담화. 지금 남조선에서는 미국의 침략적인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각계각층의 대중적 투쟁이 연일 격렬하게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그 직접적 피해자인 농민들이 더욱 결사적으로 항거에 나서고 있다. 특히 사드 배치 지역으로 선정된 경상북도 성주의 농민들은 지역의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성주 사드 배치 조지 투쟁위원회를 결성하고 죽어도 사드 배치 수용할 수 없다, 목숨을 건 결사 항전을 하자 등의 구호들을 외치면서 군민골기 대회와 촛불 시위, 삭발 투쟁, 서명운동 등을 강력히 전개하고 있다. 얼마 전에는 수천 명의 성주군 주민들이 서울에서 대정적인 시위를 벌이면서 괴뢰패당의 사드 배치 결정을 주어도 용납하지 않으려는 교련한 의지와 투쟁 기세를 과시하였다. 성주군민들의 투쟁에 전국 농민의 총연맹을 비롯한 남조선 각지의 농민단체들과 농민들이 적극 지지하고 합세에 나서면서 사드 반대 투쟁은 더욱더 확대되고 있다.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남조선 농민들의 투쟁은 농민들의 생존권을 유린하고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삶의 토전을 미국의 침략적인 핵전쟁 기지로 소슴없이 내맡긴 박근혜 패당에 대한 참을 수 없는 증오와 분노의 폭발이며 나라와 민족의 리익을 외세에 팔아먹는 특등 친미 매국 역적들을 단호히 쓸어버리려는 남조선인민들의 거세찬 항거의 분출이다. 조선 농업근로자동맹 중앙위원회는 남조선 농민들의 삶의 권리를 무참히 짓밟고 온 겨레에게 핵전쟁 참화를 돌씌우려는 박근혜 패당의 사드 배치 책동을 천추에 용납 못할 반민족적 범죄로 락인하면서 이를 준열이 단죄교탄한다. 알려진 바와 같이 경상북도 성주의 근 5만 명의 주민들은 대부분 농사의 명줄을 걸고 살아가고 있다. 성주에 사드가 배치되게 되면 군주민의 절반 이상이 밀집되어 있는 읍지구의 수많은 사람들은 물론 이 지역 농민들의 생명 안전과 생계에 엄중한 위험이 조성되고 그로 인한 경제적 손실도 막대하다. 기지 주변 수킬로미터 안의 농경지에서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되고 농산물 가격의 하락과 사드 레이더의 강력한 전자기파와 소음, 각종 유해물질 노출 등으로 성주 주민들이 입게 될 피해는 이루 헤아릴 수 없다. 지금 괴뢰 패당이 사드가 인체에 주는 영향이 없다느니 국민 안전과 생명을 위한 곳이라느니 뭐니하고 떠들면서 괴뢰 국방부 관계자들을 연속 성주에 파견하는 노름을 벌이고 있지만 그것은 경로한 민심을 녹자치고 저들의 추악한 4대 매국적 정체를 가리우기 위한 오구랑수에 불과하다. 더욱 격분을 자아내고 있는 것은 72여 년간 남조선 강점 미제 침략군에게 수많은 군사기지를 제공하고 강토를 황폐화시킨 것도 부족하여 또다시 성주까지 미군기지로 섬겨바친 괴뢰 역적 패당이 외부 세력 개입을 떠돌면서 성주 주민들의 정의로운 투쟁을 파쇼 권력을 동원하여 탄압할 범죄적 기도를 공공연히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지금 박근혜 패당은 불가피한 조치니 뭐니 하면서 분노한 민심을 달래는 한편 괴뢰 경찰을 내세워 비열한 수사 노름을 강행함으로써 어떻게 하나 남조선에서 날로 고조되는 사드 반대 투쟁을 가로막아버리고 악랄하게 책동하고 있다. 그러나 외세에 추종하여 남조선 전역을 조선반도와 세계재패를 위한 미국의 침략적인 핵전 초기지로 더욱 전락시키고 남조선인민들에게 참을 수 없는 치욕과 불행을 강요한 저들의 추악한 4대 매국적 정체를 절대로 가리울 수 없다. 제반 사실은 박근혜 패당이야말로 하늘비처럼 섬기는 미국을 위해서라면 남조선인민들의 생존권과 민주주의를 무참히 짓밟고 소중한 조국 강토도 서슴없이 외세에 섬겨바치는 극악한 친미 매국노이며 온 교래가 하루빨리 매장해버려야 할 민족 공동의 재앙동이라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고 있다. 농민들이야 죽든 말든 오로지 외세의 빌부터 나라와 민족의 이익을 팔아먹는 데 환장한 박근혜 패당을 그대로 둔다면 남조선 농민들이 당하는 불행과 고통은 더욱더 커지게 될 것이며 온 교래가 핵전쟁의 재난을 면치 못하게 될 것이다. 내외의 강력한 규탄 배격에도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고 미국의 사드를 기어이 끌어들여 성주를 미국의 군사기지로 소슴없이 내맡긴 박근혜 패당이 이제 제2, 제3의 성주를 또다시 섬겨바치며 친미매국의 명주를 이어보려고 최후발악할 것은 불보듯 명백하다. 남조선 농민들과 각계각층의 인민들은 박군의 패당을 매장하기 위한 투쟁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려 극악한 친미욕적들을 역사의 무덤에 단호히 처박아야 하며 소중한 삶의 권리와 도전을 자기의 힘으로 쟁취하여야 한다. 해내외의 전체 조선민족은 생존의 권리를 지키고 미제 침략군 기지를 철폐하기 위해 과감히 떨쳐나선 남조선 농민들과 함께 미제와 괴뢰역적 패당을 쓸어버리기 위한 거적적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아갈 것이다. 주최 105, 2016년 7월 24일 평양.